이렇게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들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먼 추억으로 우리 만남을 걱정하던 많은 사람 그 오해 속에서 내 눈을 감으면 내 앞에 네가 있기에 모든 걸 참아낼 수 있었던 거야 내 앞에 세상 누구도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